지않은 시간 끝까지 함께 있을게. 그렇게 포기하지 마. 나의 손을 잡아줘. 부탁이야. 너와 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.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픔은 가슴에 묻고 되도록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.